I remember when you walked through that door, sat down in that chair, the times were shit, but you were here. Espresso double shot 눈을 감아 조심스레 한 모금만 흘러오는 즐겨듣던 음악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어온다 처음 널 만난 설레이던 떨림을 회상해 카페 힘을 빌려 꼭 챙기던 그녀의 설탕 시럽 이젠 이 끈적함이는 시럽 Please don't leave me alone 난 어떡하다고 모두가 잠든 밤에 날 혼자 들켜도 Tell me the truth 서로는 누군 말들 다 거짓이라고 네가 완전 위던 게 하얀 너의 전망에 내 향기를 이어가고 네가 떠난 너로 차가운 정정밤에 널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 You don't need me anymore 그 말은 말아줘 그댄 지금 내가 싫단 듯 자신을 속이고 낡은 저 책상 위에 새겨놓은 우리들 이름까지도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냥 묻어놓은 채로 Oh my god 묻어둔대도 그게 잘 안 돼 날 찾아오는 건 공황 상태 불안정한 심리 속에 방황해 스스리 혼자 불 꺼진 방 안에 널 그리며 추억하는 불행한 화가 유일한 명작이 된 비극적인 우리 사랑 아직도 내 마음은 너로 가득한 화랑 너 떠나서 우울은 황량한 사막 네가 완전 위던 게 하얀 너의 전망에 내 향기를 이어가고 네가 떠난 너로 차가운 정정밤에 널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 널 외로워할 때면 언제든 널 기다리고 깔피와 그대만의 하얀 짐 위로 흐르는 비 baby 하얀 짐